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오늘은 제19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요깟다, 다행이야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지난번에 안나는 서점을 나온 뒤 친구들과 길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안나는 무사히 사쿠라, 로드리고와 만날 수 있을까요? 제19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요깟다, 다행이야. 오이, 안나산! 미나! 요깟다, 심파이시타요. 고멘나사이. 카메라가 얇았다ので, 쯔이 見てしまいました.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이, 안나산! 미나! 요깟다, 심파이시타요. 고멘나사이. 카메라가 얇았다ので, 쯔이 見てしまいました.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로드리고가 안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오이, 안나삼. 오이, 안나씨, 란 뜻인데요. 오이는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반말입니다. 안나삼은 안나씨라고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자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민나, 다들이란 뜻인데요. 미나쌈 보다도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말로서 모든 사람을 함께 부를 때 사용합니다. 안나가 무사해서 안심한 로드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깟다, 다행이야 란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요깟다는 형용사인 이, 좋다의 과거형입니다. 이처럼 일본어의 형용사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요깟다, 다행이야는 친구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데스가 생략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깟다나 요깟다です는 감상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깟다는 까 뒤에 한 박자 숨을 멈췄다가 발음하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깟다, 요깟다. 이어서 로드리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파이시타요? 걱정했어 라는 뜻인데요. 심파이시타는 심파이시마스, 걱정합니다의 타형으로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요는 조사로서 여기서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타형은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죠? 네, 그렇습니다. 정중하게 말할 때는 심파이시마시타, 걱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멘나사이. 미안해요는 사과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스미마셍도 사과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고멘나사이는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과할 때 사용합니다. 카메라가 얇았다ので, 쯔이 見てしまいました. 카메라가 쌌기 때문에 그만 봐버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나가 가게에 전시된 카메라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모두들 가버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카메라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야스갔다는 쌌다란 뜻으로 형용사 야스이, 싸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야스이의 반대말인 비싸다는 뭐라고 하나요? 다카이라고 합니다. 노데 는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조사이고요. 쯔이는 그만이란 뜻인데요. 억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見てしまいました는 봐버렸습니다란 뜻인데요. 見て는 見ます, 봅니다의 태형입니다. 거기에 しまいました를 붙인 거죠. しまいました는 태형 동사 뒤에 붙여서 무심코 뭔가를 해버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제18과에서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よかった. 다행이야. 오이, 안나사! 민나! よかった. 심配したよ. ごめんなさい. カメラが安かったので、つい見てしまいました.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형용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형용사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의 두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형용사는 싸다, 야스이처럼 마지막 음절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나 형용사는 좋아하다, 스키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를 붙이는 형용사입니다. 스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스키나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만화는 스키나 만가라고 말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이를 갓 로 바꿉니다. 야스이, 싸다는 야스갔다, 쌌다가 되고요. 다카이, 비싸다는 다카갔다, 비쌌다가 됩니다. 단 이 과에서 나온 요갔다, 다행이야만은 현재형인 이, 좋다가 요갔다라고 불규칙 변화를 하니까요. 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형용사를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이를 그나갔다 로 바꿉니다. 야스이, 싸다는 야스くなかった, 싸지 않았다가 되고요. 이, 좋다는 よくなかった, 좋지 않았다가 됩니다. 한편 나 형용사를 과거형으로 만들 때는 형용사 뒤에 났다를 붙입니다. 스키, 좋아하다는 스키だった, 좋아했다가 되고요. 便利, 편리하다는 便利だ, 편리했다가 됩니다. 나 형용사를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ではなかった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스키, 좋아하다는 好きではなかった, 좋아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네요. 일본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가샤? 가샤? 그러니까 찰칵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소리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바치리. 바치리하고 가샤는 어떻게 다른가요? 바치리는 셔터를 누르는 소리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가샤와 바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요와 길을 잃어서 모두를 걱정시켰으니까 반성해야지. 하지만 모두를 기다리는 사이에 카메라를 사버렸어. 뭘 찍을까? 네, 제19가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よかった, 다행이야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가라오케에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